있는지 내가 미쳤나봐 자존심도 없는지 너에게 돌아와 쳇바퀴 돌듯이 이러면 되는데 하면서 오늘도 이러고 있어 너 자존심도 없는지 너에게 돌아와 뒷바퀴 돌듯이 절대 안 볼 거라 하면서 다시 또 이러고 있어 Oh no Get it, get it, get it, get it 너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Thank you.